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사랑하자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제목답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하니까 좋네요. 네, 2002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개그 콘서트에서 아주 획기적인 코너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박준영이라는 갈갈이로 유명한 박준영이라는 개그맨이 생활사투리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상의 대화를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왜 일상의 대화를 한국말로 해보고 영어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상 언어를 서울말을 사투리로 번역해주는 그런 코너였죠.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난 당신의 선배입니다.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뭘까요?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헤헤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이거랍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는 난 당신의 선배입니다가 눈 깔아라.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이 식당 음식이 참 맛이 없군요. 이거를 전라도에서는 헤헤 물 말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아지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딱 드러나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살짝 돌려가지고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경상도는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아주 짧게 딱 말해버리는 거죠.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였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라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따 거시기 허여이 이게 당신을 사랑합니다고요. 경상도가 제일 재밌습니다. 경상도는 뭐였냐면요. 내 알을 낳아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개그였습니다. 이 개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었을 때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내 알을 낳아도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사랑하자.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단도직입적인 말이 저에게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 만나자. 성막으로 와라. 성막으로 와서 그곳에서 만나서 우리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이루어가자. 바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결론 지으면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신명기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쉐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것만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전에 있는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려주죠. 민수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빠지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보고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만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에서도 레위지파를 뺍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막과 제사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지파가 몰두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중해야 되는 이 성막과 제사의 일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하고 지금 시대와 상관없는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레위기의 진짜 그 주제와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한 것이고 만나기 위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인격적인 교제인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와 이 모든 규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것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장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 창조 때에도 그리고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의 이 흐름 안에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막과 제사, 규례들을 쭉 설명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자는 겁니다. 자주 만나서 뭘 한다고요?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첫 부분에는 다른 어떤 말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와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가지고 성막으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하자.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이 단도직입적인 말만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서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도직입적인 서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뒤이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소화죄건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제사는요. 뭔가면요. 사랑의 5대 본질이 담겨 있고요. 사랑의 자세 다섯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5대 규례인 거죠. 5대 제사하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어깨에 멍에나 짐을 지어주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사랑 그 자체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 그들의 위임과 제사장 제도가 그 뒤에서 쭉 나오고요. 그것이 10장까지 내용이고 11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한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그것이 규례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 규례들, 병이나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없애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부터의 정결을 위한 대속죄 일의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레위기에서 이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지도 못했고요. 피를 함부로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제사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인 것이 바로 이 정결규례와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17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비단 성막과 제사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의 성결, 제사장의 성결, 그리고 각종 절기 규례,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데 그것이 일상으로,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까지도 이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과 봉헌에 대한 내용들을 덧붙여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법, 이것이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죄악된 본성이 이 해석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합니까? 그건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와서 이 레위기의 해석을 방해하지요. 근데요, 이게 바로 죄악된 본성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진짜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에 그 사회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애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가꾸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은 이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 받기로 오해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강렬한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진짜 사랑은 강렬한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의지, 결심,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에릭 프롬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해석을 가지고 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사랑을 받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이고 반쪽짜리는 언제나 미완성으로 그치면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서 그 사랑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자. 그리고 너희 사랑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주시는 것도 정결의 규례를 가르쳐주시는 것도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쳐주시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의지와 결심과 약속이다. 그것을 해야 네가 참 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만이 남아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만 왜 요구하십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불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분의 모든 의지와 그분의 모든 결심과 그분의 모든 약속을 다해서 그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선악과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과 야곱을 통과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이 5대 제사는요,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어떤 책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 지어져 있는 멍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법궤라는 1m, 길이 1m, 폭 7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자기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내가 거기에만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5대 제사, 이 5대 제사의 규례는 다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구속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어떤 의무나 멍에 같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실 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일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실 것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미리 기념하는 것이고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 5대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왕족과 귀족들을 매우 비판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근데 어떤 나라는요, 가면요, 왕족과 귀족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로마의 이야기를 보면요. 로마는 나라를 세운 뒤에 500년 동안 그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족들이 그냥 노예나 평민들만 전쟁에 참여시키고 자기들은 뒤에서 지휘만 한 게 아니라 귀족들이 앞서서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귀족과 왕족을 존중했고요.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왕족과 귀족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그렇죠. 영국은 왜 그렇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그 말 아시죠?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일들. 영국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국의 뭐 왕족, 귀족, 그 다음에 뭐 정치가 이런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최대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졸업생 중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 때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왕족, 귀족들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일도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그래서 영국은요, 이 왕족과 귀족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이런 참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이었던 앨리스 공주의 일화 때문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는 정말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4살 때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병인 블랙 디프테리아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이면서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의사는 그 왕자를 격리시키고 아무도 그 왕자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앨리스 공주가 밤에 자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아이 곁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저를 안아주세요. 엄마 저에게 키스해주세요. 공주는 의사가 접촉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접촉하면 그 전염되어서 같이 죽을 거라는 그 말, 그 모든 말이 하나도 그 머릿속에 남지 않고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앨리스 공주도 그 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죠. 죽기 전에 의사가 공주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공주가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안아주고 100번이라도 키스해 줄 것이다. 이 앨리스 공주의 그 참 사랑, 그것이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준 공주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영국인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들은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참 사랑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살아내야죠. 5대 제사를 비롯한 레위기의 명령을 주셨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먼저 그 사랑을 살아내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먼저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내 자녀야, 내 친구야, 이 사랑을 한번 살아내보지 않을래? 이것이 참 삶이거든. 이것이 참 복이거든. 이것이 참 인생이거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거든. 한번 이 사랑 살아내보지 않을래?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삼위일체는 솔직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데 이 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도 되지 않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처음부터, 처음도 없으시죠. 끝도 없으신 분이 영원토록 사랑을 그 존재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를,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 사랑의 연합으로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사랑해보지 않을래? 내가 먼저 널 사랑할게. 너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도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래?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 그게 참 복이거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존재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도직입적인 사랑에 정말로 단도직입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